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장건 68돌세에 즈음하여 타이에서는 친선 모임이, 이란에서는 좌담회, 도서 전시회가, 네팔에서는 연회가 2일과 6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대양상이 행사장들의 정면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 발전에 싸우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고 오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으로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덤벼들 수 없는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위엉떨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돌세에 즈음하여 베이루 중앙경축집회가 6일 리마에서 진행되었습니다.